싱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앞에서 상큼하게 웃는 너를 보았어. 우와 하하하하 이쁘다 이뻐 정말 이뻐. 우와 하하하하 무지하게 이쁘다 무지하게 이뻐. 언제나 사